넷째 누나 이름이 제피리. 피리 아들을 놓자. 정말? 그럼요. 네, 다섯째 누나 이름이 제영이. 이제 네. 영 갔나? 이런.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아, 제 동. 예. 딱 나오니까 난리가 났죠. 우리 다섯째 누나가 문을 열었지. 동자가 나왔구나, 예. 그냥. 우리 집에서 아들 났다. 온 동네가 날 3일 동안 잔치를 했잖아요, 동네. 우와. 동네 3일 잔치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아들이 잔치를, 이렇게 훌륭하게 됐으니, 아니요, 잔치를 3일 만에 끝냈죠. 원래 5일 잔치인데. 왜? 애 얼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니까. 잔치도 중단되고, 뭐, 여러 가지로. 예. 자, 오늘도 리플해 주세요. 네네. 또 사연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아, 아이디가 주접아리라는 분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초보 운전차 뒤에 붙일 문구 급구합니다. 리플 부탁. 여러분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초보 운전 뒷유리에 붙이고 다닐 문구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꾸벅. 밑에 건 보기이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세요. 내 그림자 밟지 마세요. 또는 오빠 살살. 또는 원초적 운전. 또는 좌우 백미러 전혀 안 봄. 또 미치겠죠? 지는 환장하기 쉬우. 등등 많은 걸 보내주셨습니다. 예. 따라. 이렇게. 도도한 사자라는 아이들 가신 분입니다. 도도한 사자. 예. 진짜 간단하네요. 네. 아, 그 중에 하나 하세요. 그렇죠. 좋은 얘기입니다. 조영랑 씨. 네. 이게 진짜 히트다, 이거. 3시간째 직진 중. 그리고 가로 열고 집에 돌아가고 싶다. 3시간째 직진 중 집에 돌아가고 싶다. 이 제일 처음에 운전면허증 따면 이게 좌우쪽으로 이게 깜빡이를 놓고 들어가는 게 잘 안 되죠. 네, 네. 예, 차들이 확실하게 비켜주는 방법은 저는 그 월드컵 끝나고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예. 월드컵 끝나고 한 달 후쯤에 예. 진짜 바쁠 때는 예. 차 썬루프 있지 않습니까? 뚜껑 열어놓고 예. 운전하라 그러고 예. 계속 태극기 꺼내들고 그리고 혼자 막 다니면 그 원래 월드컵 한창일 때는 서로 호응을 해줬잖아요. 예. 월드컵 끝나고 한 달 후쯤에 지금 막 그렇게 가면 다 비켜요. 이렇게 다 비키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수 예. 있죠. 그땐 크락션도 다 빰빰빰빰빰 예. 이렇게 그땐 눌렀었죠. 좋았죠. 그러니까 그땐 좋았죠. 저 차 예. 처음 샀을 때 아닙니까? 그때 막 누르고 다녔어요? 아, 그럼요. 반응 옆에서 바로 오죠, 막. 예? 반응이 그럼요. 바로 오고. 근데 내 차는 그 한이 맺힌 게 그걸 클락션을 잘못 따라가지고 예. 그걸 못했어요. 뭐요? 그러니까 클락션이 한 번 딱 누르면 빵 소리가 나야 되는데 예? 그거 있잖아요. 한 번 딱 누르면 뽕 이렇게 되는 게 빵 이걸 세 차 샀다고 닫히면 안 되니까 빵 이걸 따라가지고 다섯 번 빠방 빠방 빠방 내 차는 빠방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몰라 다 눈총 주고 왜 저 차만 저런 소리를 내고 다니냐고. 아 근데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그걸 한 번도 못 해가지고 그런 클락신 있잖아요. 빵 있어 이렇게. 그것도 있고 한 번 누르면 이렇게 그 뒤에 에코가 네. 먹어서 네. 빵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하죠. 얘기한 건데요. 되게 섭섭하다. 아니 2분간 빵 이거 얘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왜 그것도 있잖아요. 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 뭘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아, 나 형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섭섭하네. 되게 나한테 잘해줬는데 평소에 빵 그거하고 왜 그것도 있잖아요. 빵 이거하고 뭐가 다르지? 되게 섭섭하다. 아니 그 뭐요? 당신은 당신 아까 표현할 때 내가 절대 음감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표현할 때 음이 내가 음이 그 두 개밖에 없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나한테는 굉장히 떨리게 들려요 그게. 아니 빵왕왕왕 이렇게 한 거고 나는 빵 이렇게 한 거고 그 뭐 다르죠 그게. 내가 노래할 때 원래 목소리가 떨리잖아요 알잖아요. 왕 이거 하고 왕 이거 하고 뭐. 아니 근데 나는 뭐 다른 또 특이한 크로액션을 아이고 참 됐어요. 이제 안 삐졌어요. 예. 솔직히 약간 조금 섭섭했네. 되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빵 그거 했는데. 네.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네. 뭐 특이한 게 새로 나오는 줄 알았지. 자 다음은 오지훈 씨가 따라주셨습니다. 오지훈 씨가 뒤에 이렇게 써붙이래요. 그렇게 급하시면 어제 가지 그러셨어요. 이건 정말 심하게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가 야, 앞에서 알짱알짱알짱 그래가지고 안 가는 거야. 깜빡이 넣고도 그 초보 운전자들이 깜빡이를 넣고도 한참 안 들어가요 시간을. 예, 줘도. 예, 예. 그래서 쭉 갈라 그러면 또 들어온다. 예, 예. 그래서 아 열받아가지고 앞에 차를 봤는데 그렇게 급하면 어제 가지 그러셨어요. 이건 좀 심하죠. 좀, 예, 이건, 놀리는, 아, 이건 정말 그, 놀리는 것 같아. 큰일 납니다. 이건 잘못해놓으면. 예. 다음 그 다음에 아 이분이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 리플계에 새롭게 떠오르는 피범벅 시리즈로 지금 현재 리플계를 장악하시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광주 피범벅이 아 그분 오랜만에 광주 피범벅이 예. 오래간만에 등단하셨습니다. 예. 피 묻은 계곡에 이어서 광주 피범벅이 아무런 리플도 없이 예. 무슨 이름을 쭉 한 6개 정도 적어놨습니다. 아무런 리플 없이 이름을 예. 6개 정도 예. 검은 별표를 해가지고 예. 한국복싱협회 한국태권협회 한국태권도협회 한국가라다협회 한국권법협회 한국격투기협회 기분 나쁘면 내리시던가요 이렇게 적겠습니다. 다음 리플 아이디가 할 말 있다라는 분입니다. 네. 근데 이거 조금 아 이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시 개그 콘서트 관련해서 아, 하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앞에서 이거 다 했기 때문에 못하면 진짜 썰렁한 건데 이거 어쨌든 해볼게요. 괜찮아요. 예예. 예. 네. 그거 있죠. 왜요 하는 거. 예. 내가 뭐야? 그러면 왜요? 그거 이제 그거. 어, 미치겠다 이거. 내 차는 첫 키스야. 서툴지. 이거 봐 이거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사실은 요건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순서 바꿨거든. 다음 아니 다음 아니 아니 원래 이거 맞아. 원래 이거 맞아. 그다음에 다 해봐요. 해봐. 다음 하지를 못하지. 왜냐하면은 다음 거를 이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음 대사가 뭐냐면 좋아 분위기 탔어 이건데 뭘 분위기를 뭘 타야 뭘 하지. 다음 대사가 좋아 분위기 탔어 이건데 뭐 서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데 분위기가 안 되지. 혼자 분위기 탔다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괜찮아요. 예. 분위기 다운되는 그 사람 진짜 와야겠는데. 우격다짐 그만하는 게 좋겠는데요. 자 이쯤에서 어쨌든 뭐 운전이든 뭐든지 간에 초보 때 예.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알아서 좀 양보들 하시고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동 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